배를 타고 훌훌이 떠나고 말았다. 안녕이라고 인사 겨를도 없이 바람 부는 날 만나서 어찌 오늘 떠나 버렸나. 파란 꿈을 꾸려둔 너의 모습 터지고 내 가슴에 겨울은 멀기만 한데 낙엽을 모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 낙엽은 알리라. 저 차가운 바람도 알리라. 옷에 불던 바람은 오늘은 왜 안 입을까. 어제 불던 바람은 오늘은 왜 안 입을까. 바람은